자상보 재중조선인 정윤앞의 부의장이 미제가 이 땅의 침략전쟁에 부를 지른 때로부터 67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23일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미국은 이제 다시 조선의 전쟁을 강요하는 경우 항복소의 도장을 찍을 수도 없이 통째로 멸망하게 되리란 것을 똑똑히 알고 대조선 족대시정책을 폐기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